온실 설레이는 발걸음은 너에게로 baby I'm in love with you 이제 나란 너와 만든 예쁜 기억들이 나를 완성시켜줬다는 걸 마음이 외치고 싶어 해 널 많이 아끼고 있다고 널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돼줄게 지금 이대로 baby 내 곁에 있어줘 시간마다 너와 함께 끝까지 가는 거야 We go all the way 너와의 하루가 설레킨 건 매일매일 너만은 생각해 Everyday you know 처음부터 난 love with you 너의 소리 너의 모습 so beautiful 절대 지져놓을 수 없는 우리 두 넌 나의 변함없는 miracle 온 세상이 너로 꽉 차버렸어 처음 순간부터 눈빛만 봐도 따뜻하는 너와 난 듣기 좋은 왕 같아 내게 그렇게 웃어줘